그것은 길이가 서로 다른 막대기 세 개가 엇갈려 있는 물체일 뿐이다. 시인 하재봉은 자신의 소설 블루사우스 24페이지에서 시계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무리 부정을 해도 우리는 시간의 노예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죠.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TV 보고 잠자고 그러면서도 계속 시계를 봅니다. 마치 정확한 시간을 모르면 불안하다는 듯이요. 오랜 습관 때문이겠죠. 일요일이었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보셨어요? 사실 일요일은 꼭 시간을 알 필요가 없는 날이지요. 자, 다음 일요일엔 시계를 보지 않고 하루쯤 견디면서 시간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맛보십시오. 오늘 FM 영화음악 시간으로부터의 먼 여행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Until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 끝까지 중에서 그룹 REM의 Fretless, 초조하지 않는 이었습니다. 광주 학동에서 아주 여러 번 편지를 보내주신 분인데요. 세영 씨 같은 경우는 방에 시계가 무려 4개나 있다네요. 그런데 이 시계를 4개나 둔 이유는 마음이 지치거나 힘들었을 때 빨리 그런 마음을 없어지게 하려고 시계를 놔두었다네요. 조금은 시계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쵸? 자, 다음 곡은요. 영화 은행터리와 아빠와 나 중에서 잔내 테마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3동의 조양희 씨, 서울 도봉구 창사동의 김경희 씨 들어주세요.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가락동의 주성재 군 참 오랜만에 없어주셨네요. 얼마 전에 이종사촌 누나가 예쁜 아기를 낳았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영화 오르카의 주제곡, 주제가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오르카도 그 새끼와 조금 관련이 있는 영화죠. 1977년도 작품이고요. 리차드 해리스와 샤를로트 램플링이 주연을 했는데요. 이 영화는 새끼를 뵌 자기 짝 고래를 죽인 고래 사냥꾼들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살인 고래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르카, 캐롤 코너스의 목소리로 듣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베토벤 중에서 Roll Over Beethoven이었습니다. 원래는 척비리의 음악인데요. 오늘은 폴 쉐퍼와 그리고 이름이 참 재미있는 그룹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밴드가 들려드렸습니다. 이 베토벤이라는 제목이 루드비 반 베토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바로 펫샵, 그러니까 애완견을 파는 가게에서 도망 나온 예쁜 개 이름입니다. 길 잃은 이 센트버나드 좋은 개는 뉴튼 가족과 인연을 맺게 되죠. 아버지는 개가 집안에 들어온 걸 무척 싫어하지만 새 아이와 어머니는 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개는 음악을 안다는 듯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지저대죠. 그래서 베토벤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옛날부터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죠. 그래서인지 개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영화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돌아온 레시. 제가 국민학교 때 TV에서 참 오랫동안 방영됐던 시리즈물이었는데요. 털이 길고 덩치도 크고 또 턱이 뾰족한 참 잘생긴 개였죠. 이 떠돌이 개 레시가 두 꼬마를 만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무척 반대였죠. 그러던 어느 날 레시가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구해주고 가족의 일원이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 시리즈물이 지닌 이야기고죠. 그러니까 떠돌이 개, 사람과의 만남, 또 집안 식구의 반대, 영리한 개의 활약. 대충 이런 플롯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대로 이용되고 있죠. 귀염둥이 개 벤지도 기억하시죠? 이 개를 등장시킨 영화 벤지는 74년에 만들어져서 당시 크게 히트를 했는데요. 그 뒤 77년에는 벤지의 사랑을 위하여, 또 87년에는 사라진 벤지, 이런 후속작이 계속 만들어졌죠. 처음에 등장했던 벤지가 낳은 강아지 암놈이 계속 이 주인공 자리를 지켰다고 해요. 전혀 개답지 않은 뛰어난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벤지, 그 테마 듣겠습니다. I Feel Love, 찰리 리치가 불러요. I feel love all around. I can feel it shining down. It lights up the day like the morning sun, reaching out and touching everyone. Feel love all day long, like a promise, like a song, and it's feeling good, like I knew it would, everywhere I go. I feel love. I do. I can feel it, so can you. It's a rainbow washing rainy skies away, bringing back another sunny day. I feel love everywhere. It's like magic in the air. Yeah, it's me loving you, loving everyone, everywhere I go. I feel love. The answer, the only way. like a promise, like a song. And it's feeling good, like I knew it would, everywhere I go. Shining down on me, all around me, I feel love. I Feel Love, 찰리 리츠가 부른 벤지의 테마였습니다. 이 밖에도 유난히 깔끔한 척하던 형사 터너, 톰 행크스와 함께 살던 후치도 기억나네요. 후치는 기분이 좋으면 왠지 자꾸 침을 흘리던 게였죠. 그리고 그 침을 사방에 튀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후치 덕분에 터너 형사는 사건도 해결하고 또 예쁜 수의사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인간과 개의 따뜻한 우정을 그린 영화로는 또 91년도 작품 늑대개도 있습니다. 늑대와 개 사이에 태어난 화이트 팽은 인간을 충성스럽게 섬길지라는 늑대개였죠. 하지만 못된 인간들을 만나서 혹사당하면서 투견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늑대개와 아버지의 금강을 찾아 여행에 나선 잭과의 우정. 이 우정이 서론의 대자연 속에서 펼쳐진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개가 이처럼 늘 좋게만 등장한 것은 아니죠. 광견병에 걸려서 날뛰는 개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스티븐 킹 원작의 쿠조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개와 어린 소년의 우정을 그린 영화 또 한 편이 곧 개봉된다고 하죠. 3년 6개월 된 콜리 잡종, 빙고를 주인공으로 한 로드무비 빙고인데요. 이 영화에는 빙고가 재판도 받고 또 철창을 탈출하는 등 아주 기상천외한 장면들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대구 동구 시남 3동의 정정희 씨, 아주 오래전에 늑대개 엔드 타이틀 신청해 주셨는데요. 엽서 중에서 지금 제가 발견을 했네요. 이 늑대개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 에다노크가 숲속에서 곰에게 그 습격을 당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늑대개가 나타나서 그를 구해주죠. 그 늑대개와 곰이 대치 장면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엔드 타이틀 들려드립니다. CM 중에도 이 곡이 잠시 흘러나오죠. 예, TV 외화 시리즈물 맥가이버의 테마였습니다. TV 외화 시리즈물의 주제가를 이렇게 묶은 음반이 나왔어요. 보니까 맥가이버도 있고요. 천재소년 두기, 코스비 가족, 트윈픽스, 전격 Z작전도 있네요. 자, 그 중에 한 곡 더 들을까요? 제가 패트릭 스웨이즈를 처음 알게 된 그런 드라마인데요. 진 시몬즈, 로버트 미천 같은 대배우도 함께 공연했죠. 남과 북의 테마입니다. 추억의 영화 1970년은 세계 출판사상 유례가 없는 빠삐용의 해였습니다. 앙리 샤르예르라는 한 탈옥수의 자서전 빠삐용이 세계 수십 개의 국어로 번역돼서 수천만의 독자가 읽었으니까요. 독자층도 노동자에서부터 프랑스 할리먼 회원까지 참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억 3천만 부가 팔렸다던가요?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진 때는 1973년, 우리나라 개봉은 1975년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빠삐용은 법정에서 절규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침내 그는 살아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유형지로 보내지죠. 유형지는 인간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지폐를 꼬깃꼬깃 접어서 대통에 넣어 몸속에 집어넣은 죄수들, 그리고 그 대통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배 안의 악몽 같은 모습, 가혹한 중노동과 학대 끝에 차례로 죽어가는 죄수들, 굶주림 끝에 벌레까지 잡아먹는 처절한 생존의 모습. 영화 빠삐용은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1930년대 당시 프랑스 형벌제도 그리고 강인한 한 인간의 생명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원작 못지않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죠. 감독 프랭클린 J. 샤프너는 결코 퇴색하지 않을 영원한 주제, 인간의 자유에 대한 희구를 영상으로 엮어냈습니다. 뱀과 곤충이 들끓는 적도의 형무소에서 강제노동과 구타, 굶주림, 고독에 시달리면서도 맛병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수없이 탈출을 기도합니다. 마침내 빠삐용과 그의 친구 드가는 최후의 유형지에 보내시죠. 깎아지른 절벽에 사나운 급류가 휘몰아치는 악마의 섬. 하지만 그의 투어는 조금도 꺾이지 않습니다. 모든 영화가 라스트 씬이 참 감동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의 라스트 씬만큼 잊지 못할 장면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높디 높은 벼랑으로부터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빠삐용. 탈출을 포기한 친구 드가의 눈에 빠삐용은 파도머리에 가라앉고 떠오르면서 차츰차츰 멀어져갑니다. 마치 그의 가슴에 새겨진 나비처럼 빠삐용, 그는 드디어 자유의 날개를 펄럭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인간에게 과연 자유란 무엇인가? 빠삐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물음은 생존이 아닌 진정한 삶을 위해서라면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의 라스트 씬, 파도 소리, 음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줍니다. You'll be killed. You know that. Maybe. Please don't do it. Thank you. And for the remaining years of his life, he lived a free man. 영화 빠삐용의 라스트 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부천 남구 범박동의 박영준 씨,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무도 축하해줄 사람이 없다니요. 여러분 계실 텐데요. 자, 박영준 씨의 신청곡은요. 패왕별이 중에서 당해기 성왕사인데요. 이 영화, 패왕별이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 본선에 올라갔다고 하죠. 첸칼기의 감독, 공리, 장구경 등이 주연한 영화 패왕별이 중에서 땅아이 청 왕실, 당애기 성 왕사, 사랑은 이미 옛일이 되었네 들려드립니다. 이먹년 이종성입니다. 为何你不懂得说我不懂，只要有爱就有痛，有一天你会 잠원동의 준영군께 띄워드린 곡 TV 드라마 케빈은 13살 중에서 루비 투스데이였습니다. 존 레논의 아들 줄리앙 레논이 불렀고요. 자,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편한 잠자리에 드실 시간이죠. 저도 여기서 그만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